민용아,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올게. 밥 잘 챙겨 먹고 있어, 어? 어? 그리고 저번처럼 엄마 없다고 친구들이랑 기집애들 불러서 빡세게 놀다 걸려서 뒤지게 얻어맞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. 이 시키지 마, 이 병을. 갔다 오면 편한 게, 알았지? Go crazy, crazy, all the way, bottoms up. Go crazy, crazy, all the way, bottoms up. Go crazy, crazy, all the way. Don't come back. Go crazy, crazy, all the way, bottoms up.